돌아보는 길은 외롭지만 현실에 뒤처진 난 이상이 지쳐진 난 나의 기억들만 이상하다 잠들지만 잊혀질까 두려워한 Babylon Cry 힘들어도 never say goodbye 포기하지마 함께했던 추억들도 마련했던 기억들도 이젠 지난다 입을 떠올리면 다 즐거웠던 술자리에 안주거리 친구들과 손을 잡고 뛰겨놀던 말죽거리 깐죽거리던 철이 장난꾸러기 뭉이 코올리게 원석이 와 새침 대기 소리 몰래 쓰고 생라면에 부셔먹었던 아직들 날 잊지 못해 세월이 흘러다 아직도 내 맘에 묵은 자리 결코 편하지 않아 난 남들처럼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 지나가버린 얘기로 긴 밤을 새워도 The time is gone by 내 아련한 청춘 고백 그때 그 시절 난 기억하겠니 그리운 나의 친구야 이젠 다 지나간 얘기 13,300km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TGV 내가 돌아왔어 I'm back up 여자친구 챙겨주랴 용돈 걱정하랴 형에게는 멋진 동생 동생들에게 멋진 형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힘든 애착 한번 안 했지 매일매일 되는 대로 살다가는 한타도 살라도 모르게 금방 날들을 먹고 말겠지 친구들은 전역하고 졸업하고 취직했다는데 나는 군대도 학교도 직장도 하나도 제대로 못 마치고 방황하는 어른 아이 쌩쌩 끝없이 달리고 싶은데 내 마음은 뱅뱅 끝없이 뒤를 맴돌아 쨍쨍 인생을 비추고 싶은데 현실은 깜깜도 앞이 보이질 않아 왜 남자기 때문에 왜 남다르기 때문에 왜 내게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강요하는 세대가 막상 싸워 용기가 필요해 너처럼 살아가길 난 원하지 않아 The time is gone by 내 소중한 청춘 고백 꿈은 하늘 높이 touch the sky 그게 소리쳐 for my way 현실이 몸을 죽여와 때로는 몸을 살려라 헛된 이상은 버려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세상을 알기 전 넌 이미 현실을 배웠고 꿈 많은 어린 시절의 고뇌를 밤을 세웠어 머릿속에 수많은 공식과 고민이 가득해 가슴 속에 답답한 공기가 널 폐를 자극해 빠르게 변화를 원하는 세상의 barricade 오늘도 반복되는 하루 I'm not a soldier, I'm a man.